새들이 울부짖는 고독한 숨 안에서 갈매길을 벗을 삼는 외로운 내 신세여라. 찾아오는 사랑 없고 보고 싶은 힘도 없는데 깜빡이는 등대불만이 내 마음을 울려줄 때면 등대치기 이 신념이 한없이 서글퍼라. 파도가 넘나드는 고독한 섬 안에서 등대만을 벗을 삼고 내 마음 달래여 보내. 이별하던 부모 형제 그리워서 그리워져서 고향 하늘 바라다보며 지난 시절 더듬어 보니 등대치긴 이 신년이 한없이 서글퍼라.